너라 어때요. 아야자 수의 코코 넌 있는 거긴 아니더라도 아무렴 어때요. 괜히 말해주기 싫지 어때 가겨들지 아직은 no way. 너를 보면 장난치고 싶은 내 맘 같은 것 baby maybe 너는 나를 잘 알고 있으니 좀 걱정스런 눈빛이 보여. Baby baby 그 중 하나부터 열까지 널 위해서 준비한 내 맘 너의 손을 잡고 어디든지 go go 언제든 you're always by my side. 사람들 사이를 이 집 꿈에 얹혀 떠나자. Ocean View 너만 있음 Malibu 사진수 어디든 너만 있음 거기야. 괜히 말해주기 싫지 어때 그렇게 되지 아직은 no way. 너를 보면 장난치고 싶어 내 맘 같은 걸 Baby maybe 너는 나를 잘 알고 있으니 좀 걱정스런 눈빛이 보여. Baby baby 그 중 하나부터 열까지 널 위해서 준비한 내 맘 너의 손을 잡고 어디든지 go go 언제든 you always by my side. 사람들 사이를 이 집 꿈에 얹혀 떠나자. So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paradise 여기가 paradise 뭐가 더 필요해 너 하나 둘이면 어디든 괜찮아 너의